시간은 계속 뒤척인 우리 난 마두개 소모하게 나 이대로 또 괜찮지만 너의 대답은 아직 불확실하니 I need you too much I need you too much 시간은 계속 뒤척인 우리 난 마두 계속 무하게 난 이대로 또 괜찮지만 무슨 말이든 해줘 빨리 I need you too much I need you too much 무하게 내 기분은 무하게 가끔은 멍청하게도 머리는 항상 멈춘 적 없었더니 아직도 가벼운 주머니 상관없다는 듯한 눈으로 춤췄지 마이클 잭슨처럼 모호하게 할렐루야 Sunset I'm gonna make it 내 옆자리를 지켜줘 baby 지금 보이는 것처럼 I'm ready 눈 빼면 멀린 지금 매다 all in I feel alive when you calling 내 이름 Say my name, say my name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저기 lanes oh yeah. 시간은 계속 뒤척인 우리 난 마루 계속 무하게 yeah. 난 이대로 또 괜찮지만 너의 대답은 아직 불확실 I need you too much I need you too much 시간은 계속 뒤척인 우리 난 마루 계속 무하게 나 이대로 또 괜찮지만 무슨 말이든 해줘 빨리 I need you too much I need you I'm walking on the moon In Halle life it's April noon 난 너무 사스러면 noon 무슨 살건 이젠 없어 I got water Good little babe No mind I'm the real thing That's not a big deal babe 올라타고 가자 real time is ticking babe 가본 적 없는 대로 그냥 직진 babe 난 마이클 잭슨처럼 moonwalking Hallelujah I'm walking 나 이대로도 괜찮지만 너의 대답은 아직 불확실하니